오늘은 필독서 4장 제가 그 10번째 교훈까지 한 번에 다 읽어라고 그러면 너무 부담되실 것 같아요. 저도 읽다 정리하다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5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또 5, 이렇게 진도가 너무 늦은 건 아니니까요. 그 프린트물 잠깐 보시면요. 이번 장에서는 성경을 해석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이고 실제적인 규칙들을 제시한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좀 큰 원론적인 문자적 해석이다. 뭐 문법적 역사적 해석이다. 신학적 해석이다. 뭐 이렇게 이제 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좀 들어가서 실제적인 원칙을 좀 얘기하려고 10가지인데 오늘은 이제 5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책을 읽는 것과 같은 통으로 성경을 읽어라. 계속 몇 번에 걸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책을 읽는 방식대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되는 성경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책으로 생각하고 읽으시면 된다는 거죠. 문자적 의미의 원리를 성경에 적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책을 읽는 방식으로 시작하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또 그래도 성경책인데 신적 조명하심이 필요한 거 아니냐. 뭔가 좀 신비로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읽는 것도.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신비로운 번뜩임. 번역을 이제 그렇게 해놨는데 신비로운 번뜩임은 서기의 기본 작업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신비롭고 은혜로운 해석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일단은 말뚝에다 기초를 박아놔야 돼요. 원래에다. 그래서 신비로운 번뜩임은 서기의 기본 작업에 도움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손가락 디밀기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손가락 착 해가지고 오늘의 말씀 뜻이 아니면 성경책 툭 떨어져가지고 책이 툭 펼쳐졌는데 거기에 오는 말씀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찾는 방식, 그것을 또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방식은 건강한 성경 해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해석의 시작은 문자적 의미, 문자적이라는 게 또 어떤 의미인지는 이 앞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문학적인 방식대로 또 문법에 따라서 이렇게 역사적 정황을 따라 읽는 방식을 문자적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다른 책을 읽는 것처럼 성경책을 읽어라 이런 거고 두 번째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실존적으로 읽어라. 실존적이란 말의 의미를 이제 저자가 특별히 조심해서 얘기하는데 현대 그 실존적 성경 해석 방법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그 실존적 철학이나 이제는 실존적 성경 해석이 한때 유행이 되기 때문에 그 루돌프 볼트만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지평이 아니라 독자 자신의 개인적인 결단의 순간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역사적 실제보다도 내가 경험하는 그 순간에 실제가 일어난다. 의미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셨는가? 예수님이 정말 죽으셨는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는가? 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런 실제가 중요한 그런 그 역사적 어떤 사실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로 확 다가왔느냐 이제 그런 거를 더 강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 저자는 그거를 말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그런 거를 이제 실존적 신학을 하게 되면 역사성 자체가 약화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일어났든지 아니라든지 상관이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것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예수님의 실존성 그 다음에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간과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다. 그건 하나의 어떤 의미이고 상징이지 실제가 아니다 할 때 그러면 정말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이 없이 그냥 받아들여지는 것이냐. 그런 이제 역사적 실체가 없는 대속은 굉장히 그 기반이 약한 거죠. 그리고 이제 부활도 뭐 실제 부활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 그 부활의 의미가 중요한 거다. 이렇게 이제 해버리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실제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 허망한 사람도 없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 실제성을 부정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실존적 성경 해석이라고 하면서 역사적 의미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의미, 예, 그것이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어떤 그 의미를 주느냐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성경의 역사성을 우리가 이제 잃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자가 말하는 그건 아니고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실존적 의미라는 건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읽는 내용 자체에 열정적이며 인격적인 방식으로 몰두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이야기 내용으로 내가 이렇게 쑥 들어가는 마치 그 현장 속에 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들어가는 그런 방식을 이제 저자가 말하는 실존적 방식이라는 거죠. 그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인물들의 심층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책에 보면 레위기 10장에 그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다른 불로 인해서 막 분향하다가 죽거든요. 하나님께서 죽이신단 말이죠. 그 얘기를 읽을 때 그냥 죽었나 보다. 남의 집 아들이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아론의 입장이 돼보는 거예요. 그 자기 아들들이 제사드리다가 죽는데 물론 이 아들들이 잘못한 게 있죠. 그래도 그렇지. 잘못했으면 한번 뭐 옐로우 카드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뭔가 좀 그래도 이렇게 죽일 만큼 이게 나쁜 짓인가. 뭐 이런 생각. 그 아론의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또 하나님이 너무 무섭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입장. 그러니까 이 아론의 입장이 돼서 이 현장에서 그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을까 하는 이제 질문들을 던지면서 이 성경에 들어. 그러니까 자기가 그 이야기 속으로 쑥 들어가는 것처럼. 그다음에 이제 뭐 감정 이입을 통해서 행간을 읽을 수 있다. 그렇죠? 뭐 여기 뒤에도 밑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 거기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거든요. 무슨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서둘러서 갈 일이 뭐가 있어요. 왜 일어났을까? 아브라함 도대체 100세 나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는데 뭐가 좋다고 그렇게 서둘렀나. 이런 이제 질문들을 이제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입장,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입장, 막 그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과정. 그래서 이런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 이 과정을 통해서 성경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의 이야기로 전환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뭐 우리 해석을 위해서는 먼저 거리를 좀 띄어라, 남의 이야기처럼 읽어라 이렇게 시작했지만 그렇게 시작한 책이 나중에는 이제 자기 이야기로까지 안 오면 그건 정말 그 제 3자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기한테 아무 의미가 없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성경은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지만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조금 더 이렇게 아주 리얼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 애들러 로저스 성 요한이라는 사람은 자기 비서한테 성경을 필사시켜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제 자기 이름으로 편지를 보내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그 성경을 이렇게 편지로 정말 우체부를 통해서 딱 받아가지고 누가 나한테 딱 쓴 것처럼 이렇게 뭐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한 거죠. 그만큼 그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죠. 이런 거를 이제 저자가 말하는 실존적 이렇게. 그래서 성경을 너무 막 빨리 통독하는 데만 집중하지 마시고 성경을 좀 천천히 이렇게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천히. 그래서 자꾸 그 질문하고 답하고 내가 그 현장이라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그래야지 성경이 점점 그 3D로 이렇게 쫙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실존적으로 읽어라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교훈 읽겠습니다. 시작. 역사적 내러티브는 교훈으로 해석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다룬 복음서와 사도들의 서신서 중 무엇이 더 우월한 권위를 가질까? 여러분 그 복음서랑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서 어떤 게 사실 더, 뭐 둘 다 성경이지만 어떤 게 더 높은 권위를 가질까요? 똑같나요? 복음서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있잖아요. 서신은 바울의, 물론 뭐 위대한 사도지만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그럼 어디가 더 권위가 있을 것 같아요? 복음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복음서를 또 쓴 사람은 누구예요? 그것도 예수, 사도들이거나 그 사도와 관련된 이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게 더 그 권위가 있냐 이렇진 않아요. 둘 다 다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도들이 쓰고 있는 가르침하고 좀 다르다. 보면 뭐 바울의 글을 보면 막 믿음에 대해서 엄청 강조하고 그다음에 율법이나 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하지 않는 것 같은데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은 막 율법이나 이런 부분 행위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예수님 말씀이니까 이게 더 좀 우월한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복음서에 있는 것과 바울의 서신서에 있는 것들이 서로 좀 다르다, 대립된다, 갈등 있다, 뭔가 긴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교훈을 사도의 가르침과 대립시킬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글, 그러니까 바울이든 베드로든 이 글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해석해낸 거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더 이렇게 정리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의미를 딱 찾아낸 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표현하고 있지만 거기도 역시 예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해석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강조점이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서로 뭐 누가 더 우월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그 복음서가 서신보다도 더 늦게 쓰여졌던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나중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70년대 뭐 이렇게. 근데 서신서들은 막 60년대 이렇게 쓰여진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삶에 대한 과도한 적용도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다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도 같이 할 만한 걸 하신 게 있고 우리는 할 수 없는 것들을 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셨다고 우리가 십자가 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그대로 다 할 수는 없다. 우리는 예수가 아니다. 예수님은 구속사에 있어서 우리와는 다른 시대를 사셨다. 또 예수님이 한 것 중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어요. 예수님 할례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받으셨죠. 예수님 절기 지키셨나요? 안 지켰어요? 지키셨죠. 안식일도 지키고. 근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처럼 꼭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유대인의 절기들 지키나요? 그렇지 않죠. 안식일 지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뭐냐 하면 예수님의 살던 시대하고 지금 우리 시대하고는 계시적인 측면에서 다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계시의 완전함을 다 비춰준 그런 시대거든요. 그 시대 이전에 예수님은 이미 이제 살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이후 시대란 말이죠.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의 의미를 정확하게 다 이제 드러내 준 그 시대 이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할례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굳이 그 뭐 유대인들처럼 고기나 이런 부분에 제약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고 절기를 지켜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적인 측면에서 다른 시대를 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다고 해서 우리 그대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셨다고 해서 또 우리가 그대로 또 해야 된다는 거 아니다 말씀드렸고요. 4번에 보면 성경의 내러티브에서 덕성과 윤리적 논점들을 끌어내고 교의를 끌어내는 문제도 지적한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 속에서 자꾸 그 교리, 그러니까 내러티브, 이렇게 이야기 속에서 교리를 뽑아낸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그 윤리적 논점을 끌어낸다든지, 아니면 과학적 무슨 지식을 끌어낸다든지, 하는 이런 노력은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러티브는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무슨 과학적으로나 무슨 역사적 그 사실을 이렇게 막 강조하거나 아니면 윤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행위를 쓴 게 아니고 그 어떤 내러티브라는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 특징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교훈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흥부놀부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가 들으면 읽고 나면 그 문장 하나하나에서 교훈을 찾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다 읽고 나면 결론은 뭐예요? 과도한 욕심을 부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거라 야 결국은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권성징악이구나 하는 이제 이 결론이 그냥 그 이야기 속에서 구체적으로 뭐 착하게 살아라 나쁘게 살면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가 없어도 그냥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냥 이렇게 교훈이 이렇게 쑥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내러티브는 그런 측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교훈을 쭉 끌어와야지 거기서 막 이렇게 교리를 막 만들어내는 과학적 지식이나 역사적 자료나 뭐 이런 거를 찾는 장르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시적인 것을 명시하는 예,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 선명한 게 있어요. 아, 이거는 너무 분명하게 저자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을 만큼 너무나 분명하게 이제 쓰는 내용들이 있고 어떤 거는 이게 아, 이런 얘기인지 저런 얘기인지 모호한 게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뭘 근거로 먼저 우선 명확한 것을 근거로 해서 조금 불명확한 것들을 해석해내야 돼요.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불명확한 것들을 가지고 명확한 것들을 해석해내는 게 아니라 명확한 것들을 가지고 명시적인 것으로 암시적인 것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철저히 따른다면 수많은 교리적 차이를 해소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성이 있을까요? 남성인가요? 여성인가요? 중성이라고 이제 생각. 왜 중성이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책을 안 읽고 오신 것 같은데요? 읽었습니다. 읽으셨어요? 네. 결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중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결혼을 안 한다고 얘기하지 성이 뭐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천사들이 결혼 안 하니까 중성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성경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건 그냥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냥 성이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거기 성경 거기에 대해서 별로 정확하게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정확하지 않은 채로 갖고 있어야 돼요, 저희들이.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문이 닫혀 있는데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아, 주님의 몸이 이렇게 벽을 뚫고 내지는 문을 뚫고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그런 몸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거기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벽을 뚫었다 내지는 문이 닫혔는데 문을 뚫고 들어왔다 이걸 강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문 그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다 닫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 주님이 뭐 문을 뭐 똑똑똑 놓고 해가지고 들어왔는지 뭐 그거는 잘 모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사람들은 그냥 문 닫혀 있었고 예수님이 이제 오셨다니까 뚫고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되게 이제 모호한 것이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암시적인 것이 명시적인 진술 부분과 상충될 경우에는 암시적인 것을 포기해야 된다. 그렇죠? 명확한 것들을 먼저 받아들여야 돼. 우리가 자꾸 뭐 아, 요거 되게 신비한 거 내가 발견했다. 그래서 그걸로 막 성경을 다시 해석해내려고 하면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단들이 이제 주로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비스무리하게 힌트가 될 만한 것들을 자기 논리로 쫙 끌어가지고 나머지 것들을 명확한 것까지도 다 왜곡해서 그렇게 논리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명확한 것과 불명확한 것이 있을 때 기준은 명확한 거다. 이것만 우리가 잘 알고 있어도 상당히 많은 부분 우리가 교리적 차이를 해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교리도 저희가 뭐 교단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선명하게 나오는 교리가 있어요. 그거는 뭐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죠. 그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단에서는 요걸 택하고 어느 교단에서 요걸 택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단이냐? 아,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는 요쪽 교단에 있고 논리적으로 보면 요것이 맞다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걸 취하지만 성경에는 또 이렇게 언급된 부분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믿어야 구원 얻는다.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는 이제 뭐 여기 이제 개혁주의니까 이제 예정, 그 은혜라는 측면에서 우리 하나님이 거저 주신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 성경은 또 믿어야지만 된다 하는 또 표현들도 또 있거든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을 하나의 어떤 행위처럼 또 얘기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개혁주의에서는 그 은혜라는 측면의 개념으로 이제 그걸 해석해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조차도.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내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성결교나 감리교나 이런 데서는 그거를 어떤 인간적 자율적 선택이라는 측면을 조금 강조하죠. 그런 측면으로 또 해석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우리가 감리교를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다음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 우리는 이제 이 개혁주의라는 틀 속에서 이런 해석의 틀을 가지고 또 이런 교리에서 이렇게 해석하지만 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다. 그럼 왜 성경은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같이 써놨을까 하는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오히려 보는 게 예, 더 유익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은 명확한 것들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뭐 그래서 결혼하는 게 좋으냐, 독신이 좋으냐. 바울이 막 이렇게 독신이 더 좋은 것처럼 이렇게 썼는데 그럼 독신이 좋으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 다 하셨죠? 좀 안 됐네요. 저까지 포함해가지고 결혼이 나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독신이 더 좋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혼도 좋은데 독신은 더 좋다 이렇게 표현한 거지 독신은 좋고 결혼은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거든요. 바울이.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약 딱 구분해가지고 독신은 좋고 뭐 결혼 나쁘다 이렇게. 그다음에 방언하고 예언 있을 때 아 방언이 좋으면 예언은 별로고 예언이 좋으면 방언이 별로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방언도 좋은데 더 좋은 예언을 선택하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잘 보면 되지. 우리가 자꾸 이제 그런 어떤 편견 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성경을 그릇되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어의 의미를 신중하게 결정하라. 네, 단어. 왜냐하면 이 성경이 쓰여진 언어는 굉장히 오래전 단어잖아요. 그리고 그 단어는 우리는 지금도 막 새로운 막 말들이 막 생기잖아요. 새로운 막 단어들이 생기고 어떨 때는 전에 썼던 단어의 개념이 막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우리말로 쓰여진 것도 아니 수천 년 전에 지금은 쓰지도 않는 그 언어로 된 걸 가지고 우리가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어떻게 그 의미를 찾냐 하면 그 용법을 찾는 거거든요. 그 이제 성경이죠. 성경이라는 책 안에서 그 단어가 이제 어떤 용도로 쓰여졌냐 해가지고 쫙 성경을 신약부터 구약해가지고 쫙 살펴가지고 그 용례를 찾고 그 용례를 볼 때 이 단어는 이런 의미로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꾸로 이제 단어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이제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어를 정확하게 이제 할 때 우리의 개념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쓰는 용어로 그때 개념을 잡을 수는 없다는 거죠. 성경에서 그 개념이 어떤 식으로 쓰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저자가 아주 귀중한 주석 도구가 이제 뭐 키텔의 그 신약사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어를 다 그렇게 연구해가지고 학자들이 해놓은 거를 집대성해가지고 이제 쫙 해놓은 거죠. 그걸 이제 이게 너무 중요한 좋은 책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단어는 그 한 같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배라는 표현을 썼을 때 이 단어는 그냥 배만 쓰면 이게 먹는 배인지 아니면 사람 배인지 타고 다니는 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문장 속에서 나는 오늘 배를 맛있게 먹었다. 그러면 타고 다니는 배거나 우리 사람 배는 아니죠. 뭐 식인종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그건 과일로서의 배를 말하는 거죠. 나는 오늘 배를 타고 제주도를 갔다. 그러면 그 배는 타고 다니는 배인 거죠. 그러니까 그 문장 속에서 그 의미가 이제 딱 개념이 잡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 단어의 그 개념은 그게 이제 어떤 의미로 쓰여질 수 있냐가 아니라 그 문장 속에서 그게 어떤 맥락의 어떤 문장의 구조 속에서 쓰여졌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성경의 단어를 현재 우리가 가진 개념으로만 한정해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성경 안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그 용례를 파악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하긴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간이 또 이런 이걸로 이제 밥 먹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만 연구해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다 해가지고 만들어낸 자료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저희가 이제 활용하는 거죠. 활용. 그래서 단어를 보실 때도 성경에 쓸 때 그냥 이게 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이라 그대로 보지 마시고 이것이 성경 안에서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잘 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런 의식. 그러니까 은혜 그러면 또 느낌이 우리 은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라는 개념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라는 개념하고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조금 또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 단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 완전하게 번역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개념 자체가 우리말로 옮겨오거나 현대어로 바뀔 때 그게 이제 완전히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뭐 여기 보면 의롭게 하다라는 개념 자체가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개념이 어떤 건가 성경에서 말하게 하는 의롭게 하다가 뭔가를 찾아봐야 돼요. 어떤 용도로 의롭게 한다는 표현이 쓰여졌는가를 쭉 찾아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갖고 의롭게 하다라는 의미를 찾아야지 내가 그냥 알고 있는 의롭게 하다라는 개념으로 찾아가면 안 된다. 자, 이런 건 조금 더 전문적입니다만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없으면 이거는 이렇게 하시고요. 됐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네. 그가 주운 것이라는 것은 이제 이삭이죠. 그게 양이 얼마죠? 그 17절에 보시면 한 에바쯤 됐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에바가 이제 한 어떤 양을 나타낸 단인데 우리가 보통 쓰는 표현 아니죠. 근데 에바가 이제 이렇게 보면 이렇게 환산해 보면 22리터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이렇게 석유 골로 이렇게 할 때 쓰는 이렇게 기름 담는 그게 한 20리터쯤 되죠. 20리터. 그거보다 좀 더. 그러니까 이삭을 주었는데 거기 가득 담았다니까 이거 그 굉장한 거죠. 뭐 사실 양으로 따지면 뭐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먹고 남은 음식을 또 싸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갖고 오고 그러니까 이게 딱 보니까 이게 시어머니가 이게 뭔가 이거는 그냥 열심히 본인이 열심히 해가지고 될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아는 거죠. 19절 시어머니가 그 얘기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니 그러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야 이렇게 너한테 먹을 것도 싸주고 이렇게 많은 이삭을 줍도록 해줬다면 그건 정말 복받을 만한 사람이다. 정말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니 루시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됐어. 딱 보아스가 딱 나왔죠. 그러니까 뭐 루스는 보아스가 뭐 특별히 어떤 관계 있는지 모르죠. 그냥 보아스라는 사람이라니까 하여튼 그 은혜를 입은 그러니까 이제 20절에 나오미가 딱 이때 이 나오미가 여기서 머릿속에 이제 팍 불꽃이 켜진 겁니다. 이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니 그러니까 나오미는 보아스를 아는 거죠. 왜냐하면 엘리멜렉의 친족이니까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하면서 잊고 있었던 모르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이 기업 물을 자가 우리를 책임져 줄 것이다 이런 생각까지는 안 하고 이제 잊고 있었던 그런 나오미가 이제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루세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을 듣자 머리가 팍 아 그는 우리의 기업을 물어줬잖아요. 여기에서 뭔가 희망을 이렇게 딱 아마 이렇게 반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21절에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그래서 이제 그 보아스가 추수할 때까지 계속 있어라. 그 소년들 옆에 있어가지고 보호를 받으라. 먼저 이런 얘기 같아요. 근데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는지라. 조금 차이가 있죠. 보아스는 누구 옆에서 일하라고 그랬어요? 소년들 옆에서 일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오미는 소녀들과 함께 나가라 이렇게. 그 다른 사람들 접촉하지 말고 소녀들하고.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나오미의 말대로 룻이 소년들하고 가까이 있지 않고 소녀들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한다. 그래서 이 소년 소녀 요 부분이 이제 조금 차이가 있죠. 뭐가 있을까? 이게 왜 이런 표현이 이렇게 서로 딱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소년은 히브리어로 나르라는 말로 쓰고요. 소녀는 나라 이렇게. 그러니까 보아스는 너는 나르랑 함께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오미가 아니 나아라와 함께 있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비슷한데 다른 단어를 이렇게 써가지고 쓰고 있다는 거죠. 뭐 얘기할까요 여기요? 보아스는 이래 네. 그 소년들하고 같이 있으라는 거는 죽는 걸 좀 많이 주실 수 있게 좀 해줄 네. 생각을 네. 아니었나요? 뭐 모르겠어요. 그런 어떤 그런 소년들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시켰잖아요. 그 앞에서 네네 그래서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함부로 하지 말고 오빠해 주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소년들이 이제 그 막 이삭을 좀 잘라 뭐 그냥 그 다 그들도 기보다 그냥 듬성듬성 좀 이래 허터도 주고 그런 식으로 네. 출하라고 그런 뜻으로 따라가라는 것 같고 나오미는 왜 소녀를 네. 얘기했을까요? 원천 봉쇄는 아닐까요? 원천 봉쇄 어떤 네. 것에 대한 시어머니 와서 그, 네. 다른 아무런 것도 생기지 않게 이성과의 접촉을 금하도록 저도 그런 게 아닌가 싶어. 그러니까 어쩌면 보아스는 이렇게 소년들과 함께 있으면서 보호도 받고 뭐 이렇게 혜택도 받지만 혹시 그 과정 속에 룻이 새롭게 어떤 그 자기 종 중에서 만나서 이렇게 또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주려고 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제 들고요. 그럼 뭐 정확하진 않죠. 그거는 의도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굳이 나오미는 소년과 접촉을 안 하도록 하고 소녀랑 같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는 확실히 이 룻이 이제 나오미의 그 3장의 계획을 보면 이제 보아스랑 연결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랑 연결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룻이 뭐 다른 남자랑 이미 뭐 마음이 통한다든지 아니면 남자 이 소년 중에 또 뭐 그런 사람이 있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뭔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랬는지 하여튼 나오미는 이 소년들로부터 이제 격리시킵니다. 가까이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나오미 보세요. 나오미의 머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 사람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중년 왔다 그러면 아 여기 소망 없으면 바로 모압 딱. 그런데 지금 거의 희망 없이 막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다가 보아스 이름 딱 듣자마자 번쩍하면서 이제 스케줄이 쫙 나오는 거예요. 벌써 이 머릿속에. 그러니까 저는 아우 나오미가 아주 계산이 빨라요. 그리고 이제 룻은 또 뭐 그렇게 또 따르고 자 이제 3장 보시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안식이라고 표현했는데 뭐 이렇게 일을 쉬게 한다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어떤 이제 인생의 어떤 그 의지할 곳, 안정적인 곳, 평안한 곳, 위로. 그러니까 여기서 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평안과 안정과 이제 뭐 장기적인 어떤 그 이제 대책이 가능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부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두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자 보세요. 이제 나오미가 시기 딱 본 거예요. 언제가 좋을까? 딱 보니까 타작마당. 일단 기분 좋잖아요, 타작마당. 얼마나 그 농사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이제 결실 그 결과물들을 받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하여튼 즐거움, 마음이 즐거움. 그러니까 용돈을 달라고 해도 아빠, 엄마 이렇게 눈치 살펴서 기분 좋을 때 이렇게 달라고 해야 뭐 5천 원 줄 거, 뭐 만 원 주고 1,000원 줄 거, 2,000원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타작마당. 아, 요때다. 이렇게 잡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무슨 얘기겠습니까? 단장하는 거죠. 딱 씻고 그 다음에 기름은 뭐예요? 뭐 향수? 뭐 이런 거겠죠. 향수.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다 뭘까? 깨끗한 데다 기름도 바르고 이렇게 바짝바짝 이렇게 뭐 얼굴도 정말 이렇게 곱고. 의복은 뭐 의복을 안 입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그러니까 여기서 의복이라는 것은 이제 조금 더 좀 괜찮은 뭔가 이제 조금 보기에도 아름다운 이제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괜찮은 옷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 이 룻이 여자구나. 여자였지. 이제 이렇게 다 느낌이 나도록 준비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냥 그 보아스에게 들이댑니까? 아니죠. 밀당이 있어요. 그에게 보이지 말라. 그러니까 다 준비를 했는데 안 나타나요 거기. 그러니까 보아스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보리 추수할 때 매일 와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뭐 이삭 죽고 가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추수할 때 타작마당이 돼가지고 이제 막 그거 보리를 까불릴 때 얼마나 얻을 게 많겠습니까? 그 풍요한 때. 그럼 당연히 딴 때보다 일찍 와가지고 뭐 더 돕든지 뭘 해가지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안 나타나요. 그때 보아스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왜 안 나타나지? 어디 아픈가? 이런 어떤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완전히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가지고 남녀간의 밀당 뭐, 그런 건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나오미는 그걸 딱 코치해 주잖아요. 그에게 보이지 말아라. 해가지고 이제 보아스로 하여금 궁금함. 왜 그 무슨 일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했죠. 4절에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딱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래서 이제 발밑으로 들어가서 거기 누우라는 거죠. 그러면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되겠어. 그러니까 나오미가 계산이 참 머리가 아주 이렇게 아주 주도 면밀하죠. 주도 면밀하고 타이밍, 그 다음에 그 룻을 준비시키는 거, 그 다음에 그 등장하는 그 방식,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소극적으로만 하지 어떻게 합니까? 발치 밑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서 뭔가 그 내가 있다 하는 거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적극적 어필을 또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나서도 사실은 그게 나오미가 할 수 있는 끝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그러니까 보아스가 아무리 그렇게 나오미가 계획을 잘 세워도 보아스가 깜짝 놀라면서 물리치거나 아니 이 여자가 왜 이러냐 하면서 굉장히 부정하게 보거나 그리고 아무리 그런 요청을 해도 뭐 보아스의 마음속에 그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면 그럼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사실 나오미가 할 수 있는 계획의 마지막이 거기까지예요. 룻이 그 발치 밑으로 들어가서 뭔가 그 보아스에게 어떤 요청을 하는 거죠. 행동으로서 요청을 하는 거기까지. 그 다음은 몰라요. 사실 나오미도.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코치해주고 그 다음에 그러면 보아스가 너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할 거다. 까지만 딱 하고 이제 보내는 거죠. 룻이 이제 갑니다. 여러분 그 룻이 좀 어떤 여자 같아요? 예? 네? 뭐 어떤 여자입니까? 시어머니 말씀을 잘 잘 듣는.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순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렇게. 그건 좀 아이고 이거 좀 약간 좀 만약에 룻의 입장에서 어머니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괜히 오해받고 사람들 그러다가 저는 그거 못하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보면은 뭐 시키면 시키는 곰 네? 곰 그렇죠 곰 같은 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가만히 잘 보시면 룻이 여기서 굉장히 순응적으로 이렇게 앞에서부터 굉장히 순하고 착하고 막 순종적인 사람으로 보이지만 제 1장으로 가보세요. 1장으로 가보시 아니 이게 진짜 가보시라는 게 아니에요. 1장을 기억하시면 룻이 고집이 장난 아니에요. 다 가라고 해도 뭐 죽어도 안 가죠. 죽어도 자기. 그러니까 고집이 없는 여인은 아니에요. 고집이 없는 여인. 그러니까 생각은 있는데 보면은 또 굉장히 이렇게 또 순응적이고 이제 6절부터 보면 또 다른 면의 룻을 또 보게 돼요. 시어머니의 생각과 일치했던 거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룻이 아마 보아스를 이렇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감히 뭐 엄두를 못 냈을 수는 있지만 하여튼 거절하거나 이렇게 막 싫어했던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6절에 보면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그대로 이제 정말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탁탁탁탁 이제 다 한 거예요.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그렇죠.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애쓴 거 결실 없고 이제 막 창고나 이런 데 막 쌓이는 거 보면 뭐 뿌듯하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또 술도 먹고 막 즐거웠겠죠. 그래서 이제 막 마지막까지 하다가 이제 피곤해가지고 이제 곡식단 이제 끝에 가서 이렇게 탁 아직 다 타지 않았기 때문에 누웠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다가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이제 누웠어요. 다 여기까지가 이제 나오미가 지도인 거예요.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자다가 이제 뭔가 뒤추럭했는데 뭔가 발에 툭 걸렸겠죠. 그러니까 이제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 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죠. 뭐 잠결이고 또 어두우니까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깜짝 놀란 거죠. 근데 9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대민이다 하니. 이렇게 해서 룻이 보세요. 이 얘기는 나오미가 준 얘기가 아닙니다. 나오미가 그 다음 그 스토리는 안 짜줬, 대본 안 짜줬어요. 그럼 그 보아스가 이제 알아서 할 거야 그러는데, 근데 나오미가 룻이 숙명은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표현 보시면 룻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것 같지 않습니까? 혹시 이 표현 요거를 봐주시면 진짜인데 대단한데 2장 12절 한번 보세요. 2장 12절 보아스를 처음 만나서 보아스가 막 은혜 베풀어 줄 때 2장 12절 찾아가지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견더가 하늘 입을 떠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느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삶을 주길 원하노라 하시니라. 네. 이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 날개라는 표현 있잖아요. 날개로 이렇게 날개 아래에 온 자를 보호해주고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3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에게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상 주시기 원한다 이렇게 했더니 룻이 당신이 나에게 은혜 베풀기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정을 벗어서 여기 이거 우리말 성경에는 알 수가 없는데 이 옷자락이라는 게 날개라고 번역한 2장 12절에 있는 그 날개라는 거랑 똑같아요 단어가. 근데 이제 2장 12절에는 그걸 날개로 표현할 수가 아니 저기 이 3장 19절에는 그걸 날개로 번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당신의 날개를 펴 나를 뭐 덮어주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보아스는 날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이 문맥으로 볼 때 건데 그의 옷자락 내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원어상으로 보면 이 두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날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보아스가 룻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중에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랬더니 이 룻이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요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유, 이 룻이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만 봐서는 사실 그렇게 모르는데 약간 좀 센스가 있는 분은 아 이게 뭔가 좀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찾아보면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아니 룻이 그거는 나오미가 입에 넣어준 게 아니거든요. 룻이 다 갖고 있었던 거. 제가 저희 아내 아유 너무 길어지면 안 돼. 저희 아내랑 이제 저희 아내 오랜 친구였는데 학생 때부터 친구였다가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 몇 년 있다가 이제 제가 아내를 좋아하게 돼가지고 프로포즈를 이제 한 건데요. 아 프로포즈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친구인데 친구 이상의 이제 관계로 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날을 하나 잡아가지고 그날 이제 얘기를 해야지 했다가 그때 제가 이제 군대에 있었는데 군인이었는데 하여튼 날을 잡았는데 그날 갑자기 군대에서 일이 생겨가지고 약속이 막 취소돼버린 거예요. 제가 막 억지로 약속을 잡았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약속을 취소하게 돼가지고 그 이제 제 아내가 기분이 막 상했죠. 그때 이제 친구였는데 그래가지고 그날 늦게 제가 이제 다시 오늘 아니면 얘기 못한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밤늦게 미안하다고 그냥 하면서 이제 밤늦게 찾아가서 그 근처 이제 카페에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있는데 아내가 이제 약 기분 나 상했죠. 그래서 내가 꽃을 제가 이제 샀는 처음 꽃을 샀는데 아유 바보같이 제가 국화를 샀어요. 아 노란 꽃집에 갔는데 아 국화가 너무 예쁘게 생겨가지고 그 국화를 이렇게 타 갖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그 딱 보니까 아, 얘가 무슨 꽃을 사온 거 미안해서 꽃을 사온 거 같은데 국화를 사갖고 어리가 없어가지고. 나 주려고 산 거냐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랬더니 국화 샀네 그래서 그랬다니까 참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더라고요. 내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친구니까 이렇게 넘어가지 애인 같았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닌 넌 죽었다든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좀 좋아졌어요. 다행히 이제 뭐 얘기를 막 하고 이제 끝났는데 그때 집에 갈 때까지 제가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헤어졌는데. 집에 얘기를 못하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떡하지 말고 있다가 이제 전화를 중간에 공중전화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한참 있다 전화를 했죠. 해가지고 이제 왜 아직 집에 안 갔냐 그랬더니 할 얘기 했다고 막 해가지고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이제 친구 그만하자.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때 아내가 이제 그때 그래 친구니까 내가 봐주지. 저 애인 같았으면 너 이제 죽었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가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 이제 제 아내한테 이제 우리 친구 그만하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또 웃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좀 아 이게 가능성이 있겠구나 생각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런 표현인 거죠. 이제 내가 본인이 딱 들었던 그거 하나를 가지고 그걸 또 적절한 순간에 이렇게 탁 그 보아스로 하려고 그러면서. 당신은 또 기업 물을 잡니다 하는 이제 그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율법적 책임에 대해서 언급을 쭉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보아스도 이 룻이 자기에게 이런 요청한 것에 대해서 여기 보면 이제 인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되게 좋게 본 것 같아요. 여자가 물론 이제 이 보아스는 그 유력한 사람이죠. 근데 나이가 많았죠. 여러분 같으면 요즘 생각으로 하면 나이에요. 나이 많고 돈 많으면 딱이지. 어? 일찍 돌아가시면 아유 딱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거 그런 우리 생각으로 여따 드시면 안 되고 이 젊은 여자가 재혼을 이제 하면 사실은 이제 젊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 자기들 나이도 많고 한데 예? 인물 보나요 고생했는데 그런가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보면 보아스 입장에서는 아니 이 젊은 처자가 젊은 사람을 안 찾고 자기를 이렇게 선택한 것에 대해서도 그것도 참 어떤 면에서는 기특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아스도 그것이 이제 막 호의적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 11절에 보시면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다.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룻이 사실 굉장히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현숙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현숙했다는 게 다 마을에 알려져 있어. 이 여자는 참 보기 드물게 참 참하고 그 다음에 정숙하고 그 다음에 참 성실하고 이렇게 이런 일로 오해를 살만하지 않은 그런 여인이라는 것을 다.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행동이 단순히 너가 정욕적이어서가 아니라 분명히 네가 어떤 그 이제 기업을 물을 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하는 너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한 거지. 이것을 통해서 너의 무슨 어떤 뭐 그 욕구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자기도 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한테 오해받는다. 저 사람 왜 나 오해할까? 이렇게 얘기할 때 물론 오해한 사람도 잘못입니다만 왜 나는 저 사람에게 오해받을 것으로 이해했을까? 이해되었을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물론 상대방의 잘못일 수도 있는데 내가 나의 그 그간의 삶이 그런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삶의 궤적을 갖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역으로 얘기하면 내가 충분히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간의 나의 삶이 사람들한테 정말 인정받는 삶이었다면 그 오해를 오해로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역으로 보면. 저는 우리가 좀 이 룻을 보면서 뭐 어쩔 수 없는 순간에서 이제 오해가 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오해식 그 사람을 규정하지 않고 아 이 사람이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나오는데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 삶의 신뢰감 이런 거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 지금 분위기 좋은데 이거 지금 룻도 자기 적극적 제스처를 취했고 보아스도 호의적인 마음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둘 사이에 또 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또 한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이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탁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행복해 살았다 이렇게 끝날 것 같은데 요게 또 한 번에 이제 긴장을 만들어내요. 그죠? 요게 이제 그 내러티브의 큰 매력이죠. 이게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지?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13절에 보시면 이 밤에 여기에 머물러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으니라 하니라. 지금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겼는데 그 변수를 갖고 있는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결정적인 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기호 물을게 이렇게 보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룻과 이 보아스의 만남은 이제 보아스의 손도 떠나는 거죠. 왜냐하면 법적으로 더 앞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 보아스가 이 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걸 요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사시대 이 법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이 법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유독 이 루스의 요청에 이 기업 물은 거에서 본인이 한죠. 그럼 그냥 자기가 해주면 잘하는 그 선한 일인데도 법을 따져요. 아, 나보다 앞선 사람이 있다. 절차와 이런 모든 과정을 다 따릅니다. 마음이 없어서 핑계대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해줄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을 따르고 이 하나님의 윤리를 따르는 거죠. 이게 보아스가 가지는 독특함이에요. 그 사사시대에 아무도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르지 않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 보아스는 그 법을 굉장히 잘, 나그네가 와서 자기 밭에 이렇게 이삭 주우러 오면 막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탁 측은히 여기고 잘해주고 이런 모습으로 아주 정말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도 율법을 너무 잘 지켜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가 안 한다 그러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나 그가 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이제 왜 이게 있을까요? 왜 중간에 이 중간에 이 사람 꼈을까요? 결과적으로는 보아스가 책임지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 중간에 이 사람 왜 들어갔을까요? 현실이기 때문에. 아, 현실이 그렇죠. 사실이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들어감으로써 주는 효과. 긴장감. 예. 그냥. 지금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와서 지금. 여기 나오는 걸 읽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까요? 기업물음의 순서. 기업물음의 순서. 아, 예, 순서. 룰을 잘 따른다는 거. 그것도 중요하죠. 여기서 사실은 이제 보아스의 이 순종이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가 갈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보아스가 내가 체면 때문에 지금 이게 다 이렇게 되고 읽어야 되는데 내가 안 해줄 순 없고. 근데 때마침 피해갈 방법이 생겼단 말이에요. 기업 물을 자가 또 중간에 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 핑계 대면서 이 사람이 먼저다. 이 사람이 안 해준다면 내가 하겠지만 이 사람이 해준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주겠냐. 이렇게 해서 이걸 사실은 피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뒤에 보면 정말 이 기업 물을 자가 내가 할게요 이러거든요. 그래서 아 그럼 하시라고. 그리고 보아스 빠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뭘 보여주냐 하면 보아스가 룻을 적극적으로 책임지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중간에 장애가 있음으로써 이것이 그냥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보아스의 마음속에서 정말 이 룻을 책임져주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속에 진심으로 적극적으로 있다라는 것이 요 장애물이 있음으로써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걸 좀 다 우리가 이렇게 봐주면서 읽어야 룻기 쓴 사람이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이 이름 없는 사람까지 다 안 넣어도 되거든요. 그냥 결론만 빨리 끝내버리면 되는데 넣었을 때는 뭔가 우리 가운데 이거 더 강조하고 싶은 어떤 그게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 보시면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오는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해야 할 것이다. 왜 알지 못해야 됐을까요? 일단 이들은 나쁜 짓을 한 건 아닙니다. 그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겠죠?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다 뭐 룻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건 다 알지만 그래도 또 이거 밤에 저기서 같이 나와? 그러면 이제 이거 좀 뭔가 이상한 거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아무도 순수하게 믿어줄 사람이 없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부분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기업 물을 자가 중간에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기업 물을 자가 이걸 알아봐요. 보아스랑 룻이 이미 같이 이렇게 밤에 같이 있었다 이런 걸 알아봐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하나의 큰 문제거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룻의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거겠죠. 그 다음에 15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이르되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볼이 여섯 번을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이 보아스는 참 그냥 보내도 되잖아요. 다 약속했죠. 뭐 마음을 다 했죠. 그렇게 해줄 거 다 해줬는데 꼭 하나 더 챙겨줘요. 자 그냥 갈 수 있게. 꼭 그 저희 부모님 댁 가면 그래. 가가지고 이렇게 뭐 다른 일로 가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오면 뭐 어머니 뭐 하고 계시나? 냉장고에서 뭘 계속 꺼내고 있어요. 뭐 이것도 안 해고 뭐 어쩌지. 벌써 뭐 이만큼 쌓았고. 근데 매번 갈 때마다 하여튼 뭘 그렇게 싸서 주시는 거죠. 계속 작은 거라도 꼭 하나. 이제 그게 뭡니까? 그게 뭔가 이렇게 계속 주고 싶은 마음. 그게 호의죠. 그냥 뭐 보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지만 그 이제 여섯 번을 다 해줘. 왜 여섯 번일까요? 일곱 번 하긴 좀 아까워서 그렇게. 여섯 번. 나중에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여섯 번이라고 왜 했을까 굳이 표현한 거 보면은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나중에 보면 이렇게 많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왜 여섯 번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막 여섯 번이 뭐 의미를 막 부여 이러면 이제 알레고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여섯 번이 사실 뭔지 정확히 모르는데 거기다 막 의미를 부여하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니까 잘 모를 때는 그냥 모르면 되는, 아직 잘 모르겠죠. 뭔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지 않다 그러면 그냥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혹시나 나중에 누가 알려주면 아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거기서 담을 만한.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겉옷에 여섯 번 해주니까 양이 여섯 번 이상하면 너무 무거울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 하여튼 넉넉히 준 것 같아요. 넉넉히.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의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여섯 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참 재밌죠. 그 나오미가 예루살렘에 베들레헴 돌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왔다가 빈손으로 비어서 돌아오게 됐다. 이게 그 나오미가 막 하나님께 막 그 왜 날 치셨다 이거잖아. 근데 와가지고 보니까 하나님 계속 갖다 주는 룻을 통해서 그때 그 밭에 가서 일할 때도 또 뭐 갖다 주죠. 먹을 거 갖다 주죠. 또 지금도 또 갖다 주죠. 그래서 빈손으로 가지 마 이렇게 막 그 막 갖다 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네가 비어서 돌아왔다고 아닌 걸 하면서 이제 막 그냥 그렇게 막 채워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18절에 보시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이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나오미하고 룻은 할 게 없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앉아 있는 거죠. 그냥 뭐 할 게 없어요. 다만 뭘 믿냐 하면 이제 보아스가 나머지 일을 다 할 거다 하는 이제 보아스에 대한 이제 신뢰, 그가 쉬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 믿음으로 나오미하고 룻은 어떻게 됩니까?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제. 자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뭔가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자기한테 없는데 그럼 불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앉아서 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누군가 결정적으로 이것을 완성시킬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부지런히 쉬지 않고 그 일을 이루어갈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그러니까 미래의 일이고 자기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거지만 뭐가 있어요? 안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쉴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이제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다. 우리 구원도. 자, 우리 구원은 아직 완전히 이르지 않았잖아요. 완전히 이르진 않았는데, 그리고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후로 이제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런 확신을 갖게 됐을까? 여기는 보리 여섯 대를 가져다 주고 보아스가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는 약속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 무슨 약속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너의 죄를 사해주고 그리스도와 함께 너는 죽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너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은 이제 뒤에 보면 너무너무 적극적인 약속인 거죠. 뒤에 막 이 보아스가 그 룻을 책임져 주기 위해서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막 독생자를 보내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막 이렇게 하는 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아주 완전하게 이렇게 싹 선명하게 드러난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믿고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그리고 그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평온함, 나는 이제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일을 쉬지 않고 이루실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 보면 이 룻기가 참 놀라워요. 이게 그냥 뭐 옛날 예수님도 태어나기 훨씬 전 이야기인데도 이렇게 보면 마치 그 예수님 이야기를 다 아는 것처럼 이런 표현들이나 이런 개념을 보면 막 마음이, 그러니까 전 룻을 보면서 이제 나중에 또 보겠어요. 룻 이야기지만 이게 단 이스라엘의 이야기고 이게 전체 구원의 이야기. 참 재밌어요. 이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전체가 다 연결돼 있는, 그러니까 네 장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 안에 그 복음이 뭔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그죠? 보아스의 은혜를 입게 되는 그 자리,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는 일에 아주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들, 비어있는 사람이 풍요롭게 되면 이렇게 아주 뭐 놀랍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이제 3장까지 했네요. 이제 아마 좀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 나오미가 아, 이스라엘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아주 잘 믿진 않아요. 여차 좀 어렵다 싶으면 저쪽으로 모압으로 도망가고, 여차 뭐 하나님의 좀 그렇다 그러면 우상 섬기고 뭐 하나님 율법에서 멀어지고 막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근데 또 계산은 또 되게 빠르고 뭔가 힘들고 어려우면 또 하나님 앞으로 또 탁 와요. 그죠? 뭔가 저게 좋은 거 있다 그러면 다시 또 하나님 와가지고 하나님 욕하지만 또 그 와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거를 뻔히 다 그 과정을 알면서도 또 품어줘요. 그죠? 품어주고 하는 모습. 그게 이제 아주 그 나오미가 저는 아주 전형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을 쫙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보아스는 전형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모습. 그 보면 율법. 신실하게 법을 지키고 유력하고 그 다음에 따뜻하고 자비롭고 인애가 넘치고 하는, 그죠? 하나님의 은혜 받기로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는 당신의 은혜를 받기로 원합니다 하면서 그 보아스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까지 흠없이 신실한 그런 보아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둘 사이에 이제 들어온 이방 여인 아주 뭐 미력하고 보잘것없는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이 결국 어떻게 돼?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렇게 나오미를 따라오는 거지만 그렇게 와서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사실은 이스라엘 저기 룻과 유사한 거거든요. 하나님 백성으로 편입돼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죠. 뭐 네, 여기까지 일단 7, 8분 남았는데요. 다음 주 정도 하면 아마 사장 뭐 거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은 한 두 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거나 아까 창세기 38장 읽었죠. 아, 네. 이유에 대한 어디서 제가 그 창세기 38장 읽어보셨죠? 예. 거기 보면 이제 그 유다하고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말을 가만히 보면 뭐랄까요? 이 유사함이 있습니다. 이 룻기야, 다말. 일단은 그 계대결혼, 형사취소원이라고 그러죠. 기혼. 여기 뭐 땅과 관련된 룻기는 땅과 관련돼서 결국은 이제 그 혼인까지 해주는 거지만 그 유다 그 창세기 38장에 보시면 그 형제에게 해줘야 되는 것을 안 해줘가지고 다말이 그 시아버지죠, 시아버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것을 취하게 되는 그 모습 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나오미가 굉장히 치밀하잖아요. 머리를 쫙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그 이제 기업 물을 자의 그 이제 그 결과까지 딱 가도록 하는데 이 다말이 또 그렇습니다. 다말이 보면 그 자기 그 이제 남편의 기업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그 막내 그 저기 아들을 주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아버지로 하여금 이제 아이를 갖게 하는 그래서 그 혈통을 이어가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주도면밀하죠. 거기 보면 치밀하게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 뭐 돈이 없으니까 그 물건 딱 갖고 있다가 자기가 딱 이제 임신하고 이렇게 되면 죽을 가늠한 걸로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죽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걸 다 보여주는 그 주인이 나를 이렇게 임신케 했습니다 하고 이제 시아버지가 막 가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딱 보니까 그게 자기 물건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도면밀함들 이런 것들이 룻기랑 상당히 좀 연관이 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룻기 4장 뒤에 보시면 그 베레스 얘기가 나오거든요. 베레스. 베레스가 누구냐면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베레스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 이야기는 왜 더 위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족보가. 근데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베레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은 다윗까지 쭉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8장하고도 조금 이렇게 그런 면에서 이제 연관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걸 비교해서 보시라고 제가 읽어보시라고 합니다. 다음에 할 때 이제 그 부분이 또 나오니까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